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와 경의하는 최고 용도사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진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가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